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백두산 건축위원권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백두산 건축위원권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은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를 현지에서 백두산 건축위원권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건축부문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축구대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하는 백두산 건축위원권의 일꾼들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형용사적 요양실, 형용사적물 보존실, 연역소개실을 돌아보셨습니다. 나라의 종합적인 건축연구 창작기지로 장성 강화된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자랑스러운 행로 속에는 백두산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영덕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건축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2년 7월 백두산 건축위원권을 창립해 주시고 몸소 이름도 지어주셨으며 여러 차례나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백두산 건축위원권의 주요 대상 건설 설계들을 직접 맡겨주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스승이 되시어 설계안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지도해 주시면서 연구원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현지 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회 속에 바라보시면서 귀중한 사정물들 마다에는 주체적 건축 발전을 위해 파초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사가 응축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백두산 건축연구원은 당에서 맡겨주는 그 어떤 대상 설계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건축 창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관록 있는 건축창작연구집단으로 자라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천리희안의 예지로 백두산 건축연구원과 같은 건축창작연구기지들을 품들여 꾸려주시고 주체건축의 발전 방향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를 떠나 오늘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설의 최전성기 대본영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일꾼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룩한 좌옥이 새겨져 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건축과학기술 성과 전시장, 건축설계연구실, 정보자료연구실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연구원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일꾼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과 건설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노동당 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건축물, 주체성, 민족성, 덕창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들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은 고도의 예술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문명 수준과 국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촉도라고 하시면서 설계가 건축가들은 사회주의 내조국의 휘황한 내일을 그리며 가꾸는 미술가 원예사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당의 건설 구상과 인민들의 리상을 반영한 설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건축 설계에서의 유사성과 반복을 철저히 배격하고 건강 건물, 럭세 건물, 령 에너지, 령 탄소 건물, 다기능화된 건물 등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궈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에서 마감 건재의 국산화 비중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 건제품의 다양화, 다정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건축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 설계가 건축가들의 창작 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세계 건축 자료들을 더 많이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설계 수단들을 더욱 현대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의 과학성, 정확성, 신속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신형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 설계 수단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은정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돌아보면서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과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당의 건축미학 사상을 구현하여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건축용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 설계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백두산 건축연구원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일꾼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자기들 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일꾼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 사상을 옹호고수하며 사회주의 문명개혁기를 더욱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다바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